우리나라에서 지난 6월 전신 50%의 2-3도 화상을 입고 전신 보정, 화상성 중독으로 해서 최중증 상태에 있던 함경북도 명천지구 단강연합기업소 석성단강의 10명 탄부들이 다시 초소에 서게 되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당직에서는 사경에 처한 탄부들에 대하여 보고받으시고 비행기를 띄워 환자 모두를 김일성 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병원에 후송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고 치료 대책까지 일일이 세워주시었습니다. 고마운 우리나라 사회주의 보건제도의 혜택에 의하여 사경에 처했던 그들 모두가 완치되어 13일 이곳 의료 일꾼들과 정업원들의 바래움을 받으며 병원문을 나섰습니다.